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무엘서는 사무엘과 사울, 그리고 다윗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읽었습니다. 오늘부터 읽으실 열왕기서는 다윗 이후의 솔로몬, 그리고 그 후에 있을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이 중심으로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패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패망하여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의 사건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백성들을 지혜와 총명으로 다스린 솔로몬에 관한 말씀을 볼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솔로몬과 대비되는 세상의 지혜를 이용한 아도니아를 함께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세상의 지혜와 악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 지혜를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 왕이 아직 왕의 자리에 앉아는 있지만 나이가 많아 쇠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을 미리 축하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1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 압논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범하였다가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둘째는 길르압인데 성경에서 길르압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어린 나이에 죽었든지 아니면 영향력이 미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였다가 요압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다윗의 넷째 아들이던 아도니아는 다윗의 대를 이어 왕이 될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1장 6절 말씀에 보면 아도니아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여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자신의 형들이 모두 없는 상태에서 나름대로 아버지의 총애를 받는 자신이 왕이 될 적임자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의 지혜로 모든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다윗이 살아있을 때 대외적으로 자신이 왕의 자리를 이룰 사람이라는 것을 아버지의 측근들을 데리고 과시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도니아의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왕에 의하면 다윗의 대를 이어 왕이 될 사람은 솔로몬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자신의 깨를 이용하여 자신이 스스로 왕의 자리에 앉는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실행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왕은 밧세바를 불러 말하기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이 앉으리라 하였습니다. 반면 아도니아는 자기 스스로 내가 왕이 되리라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군대의 장관인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함께 그 자리에 불렀습니다. 아도니아 나름대로는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한 정당성을 세우기 위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에르노겔 군방 소엘라 바위 곁에서 자신이 왕이 되었음을 알리는 잔치를 열었습니다. 아도니아의 이러한 계획은 그러나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이 소식을 듣고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밧세바와 선지자 나단이 차례로 다윗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어 사람들을 모으고 잔치를 열고 있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다윗왕은 서둘러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제 아도니아는 솔로몬을 두려워하며 제단불을 잡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아도니아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라고 경고하며 집으로 돌아가라고 선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자신의 왕이 되려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을 궁리하던 아도니아는 솔로몬 왕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수넴 여자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수넴 여자 아비삭은 다윗이 나이 들었을 때 왕궁에서 다윗을 수종 들던 여자였습니다. 아도니아는 아비삭을 아내로 맞이하여 계속 왕궁과 그 주변에 살게 되면 언젠가 기회를 봐서 자신이 다시 왕이 될수 있다고 지혜를 짜낸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자신의 이러한 계획이 아주 획기적이며 묘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아비삭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자신의 속에 감추어진 계획인 것을 알지 못할 것이라고 자신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세바로 하여금 솔로몬 왕에게 가서 자신이 아비삭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도니아의 생각대로 바세바는 아도니아의 이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에게 가서 아도니아에게 아비삭을 아내로 줄 것을 대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계략과 숨겨진 야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이 풍성한 왕이었습니다. 바세바에게 전해들은 아도니아의 이 계획의 속내를 단번에 꿰뚫어 보았습니다. 결국에는 솔로몬의 경고대로 아도니아는 자신의 이 악한 계획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도니아와 함께했던 요압도 죽임을 당하였고, 제사장 아비아달은 제사장 직분에서 파면을 당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는 계획은 무산되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을 우리는 왕의 아들들이 서로 왕이 되기 위해 왕의 권력을 놓고 다투는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나 드라마처럼 무슨 권력 투쟁의 이야기로 보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려는 악한 계획을 세운 사람과 그에 반해 하나님에 의해 세워지는 왕의 모습을 담은 말씀인 것입니다. 한 사람은 세상의 지혜로 똘똘 뭉친 삶을 사는 아도니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이 자신의 계획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뤄내고야 말겠다는 죄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며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잘 귀에 담아두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된 후에 다윗의 당부의 말을 따라 하나둘씩 그 일을 마무리하며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는 복을 누리는 왕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야욕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은 아닌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방법과 사탄의 지혜를 사용하여 내 야망을 채우고 이익을 도모하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당장이라도 그러한 것들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지혜는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지혜는 진정한 지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권면하듯이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구하며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에 따라올 수도 없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지혜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